내가 왜 전생과 다음 생을 믿는지 알아? 그녀는 비스크 인형 같은 눈을 갖고 있었다. 도자기 같은 질감에 차갑고 단단한, 그리고 큼직한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. 이런 눈은 촛불로 조명을 대신한 카페나 바에 더 어울릴 것 같았다. 그녀의 눈길에는 분명 어떤 날카로운 적의가 있었는데, 그 적의는 나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해 가는 것이었다. 그녀는 세상을 향한 자신의 적의에 동의해달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.